모든 걸 준비했는데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오면 돼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 이 밤이 다가기 전에 아침이 오기 전에 오늘만은 꼭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어제처럼 내게 와줄 거라고 두 번 다시 어제처럼 더 이상 너를 위해 할 수 없는 일 후야 오늘까지만 기다려줬으면 오늘까지만 기다려줘.